주세요. 내 사랑이 들어가 살게. 아까운 하루가 다 지나가네요. 당신을 사랑하고 싶은데 혼자만 가요. 돌아보지도 않아요. 붙잡고 싶어도 같이 가고 싶어도 제 세월은 도망만 가요. 늦기 전에 전에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요.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열어주세요. 내 사랑이 들어가 살게. 아까운 하루가 다 지나가네요. 당신을 사랑하고 싶은데 가는 세월은 혼자만 가요. 돌아보지도 않아요. 붙잡고 싶어도 같이 가고 싶어도